가지 말아요. 가지 말아요.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한 사람 떠나려 하니 떠나려 하니 그 사람 잡을 순 정말 없는가. 사랑의 꿈맹세 내팽개치고 달콤한 그 약속 내팽개치고 뒤돌아가는 당신. 누가 기다리나 봐. 누가 손짓 하나 봐. 그렇게 떠나려 하니 난 아직 사랑하는데. 가지 말아요. 가지 말아요.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한 사람 떠나려 하네. 떠나려 하네. 정주던 그 사람 떠나려 하네. 내팽개치고 달콤한 그 약속 내팽개치고 뒤돌아